Let's go. 날 또 건드려 눈앞을 가려보지만 내 발걸음 앞에 You're gonna know, you are gonna know. 내가 무얼 하든지 Now you just keep your eyes on me. 난 못 건드려 절대 못 건드려 어디 날 한번 지켜봐. Oh, 이미 난 몰아쳐 I'm on fire. 나를 막는 건 누구든 내겐 아무런 의미 없을 뿐이야. Why not? 난 자신 있어 뭐든 Show what I have 날 알수록 놀라워. 멈출 생각 coming up. Vision, yeah. 변하지 않을 미션 두려울 게 없다고 Yeah, I got it, girl Baby, keep your eyes on me 뒤로 따윈 안 봤나 끌린 대로 가 만족할 때까지 항상 내가 원한 길로 You know I'm not scared Well, 이미 난 몰아쳐 I'm on fire 나를 막는 건 누구든 내겐 아무런 의미 없을 뿐이야 Why not? 난 자신 있어 모든 show what I have 날 알수록 놀라워 멈출 생각 따윈 없거든 Hey I'm untouchable 막아서지 못해 시작됐어